is running to you. Every second getting close to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It's getting close to you, babe. 첫눈의 느낌이 왔다 말야. 기다려온 type of boy. 뭔가 그려놓은 듯한 외모 말투 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꼬인 듯한 거리 날 어지럽혀. 그대가 한걸음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져. 소개팅 처음이신가 봐요? 네.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쪽이 더 이쁘세요. 아니에요. 아, 아니라니까요. 그쪽이 더 이쁘시다니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